건너에 등불 하나 쓸쓸히 깜빡이네. 어느 이미 이 한 번 잠 못 들어 등불 밝혔나. 외로움에 눈 감으면 사무치게 떠오르네. 사랑했던 님 그림은 여인의 등불인가. 깊은 밤을 졸고 있네. 어느 이미 이 한 밤 잠 못 들어 등불 밝혔나. 내 마음 슬프게 하네. 어느 이미 이 한 밤 님 그리운 등불 밝혔나. 허전한 가슴 속에 살며시 타오르니. 사랑했던 님 그리운 여인의 등불인가. 어두운 밤 등불 하나 깊은 밤을 졸고 있네. 어느 이미 이 한 밤 내 마음에 등불 밝혔나. 내 마음에